이 노래는 It's about you baby Only you You, you, you, you, you, you, you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's you 날 걱정하니 It's you 어렵게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Tell me who is he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Tell me who is he 답은 적도 없이 난 알잖아 Sleep at night